같은 가랑비 가슴에 내리고 발걸음 무거운 이 마음 달래주는 듯 그날도 이렇게 가랑비 내리고 있었지 모퉁이 돌아간 뒷모습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 사랑은 꽃 피다가도 시들어 추억에 가시 남기고 사랑은 뜨겁다가도 싸늘한 미움 되기도 아 슬픈 사랑이여 이 아픔이여 오느냐 너도야 가랑비 내 마음 같이 내 마음 같이